갑자기 아 인도 영화 한 김에 한 네. 김에 저는 오늘의 말 막 더듬어 오늘의 짜영업자 이번 달에 짜영업자는 전데 네. 샤루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. 사실 네네. 인도 영화 저 되게 좋아하는데 언젠가 인도 영화 특집도 한번 하겠죠? 잘 네. 모르겠어요. 그거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파리 한번 하죠. 파리. 어. 세월간이는 안 할 거고. 세월간이 안 할 거야. 어, 근데 그 인도에 3대 칸이 있는데 그 세월간에 나온 아미르칸 그리고 샤루칸, 살만칸 이렇게 세 배우가 거대 배우가 있는데 네네. 저는 그중에 샤루칸을 되게 좋아해서 근데 아마 샤루칸 팬들이 한국에 되게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. 유명하시잖아요. 네. 그 페이스가 약간 권오중 씨 닮아가지고 쾌남. 네. 쾌남. 그, 내 이름은 칸의 그 사람인가요? 아, 맞아요. 네. My name is 칸의 그 네네네. 칸인데 어 인도 배우로서는 좀 드물게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한국 친화적이기도 하고 거의 인도에 있는 모든 영화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은 다 휩쓸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나 이런 데서 샤루칸을 그렇게 모셔오고 싶었는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아, 그래요? 과업, 네, 과업 중에 하나로 거의 국빈 왕급이라고 저는 들었어요. 에, 그분이 맞아요. 인도 내에서 에, 뭐 생일 때 되면 막 그 앞에 막 아이고야. 막 기차 막 48시간 타고 와가지고 그 샤룩한 요만한 얼굴 하나 보겠다고. 샤룩절. 네. 근데 사실 영화로 얘기하면 영화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약간 꽃미남 배우로 데뷔하긴 했는데 어쨌든 영화가 너무 많아서 영화 목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대표작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대표작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? 옴샨티 옴 같은 영화는 아마 아실 거예요. 국내에 개봉했 플레인 아카이브에서도 블루레이로 나왔을 네네네.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일단 춤을 너무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다재다능한 것도 많아요. 그리고 뭐 크리켓 재단이나 뭐 장애 아동들 후원하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되게 개념이 좀 있는 배우여서 아 너무 스타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이시구나. 그쵸. 예. 일단 발리우드 빅스타. 근데 샤루칸 쳐서 나온 영화 보시면 후회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. 인도 영화. 인도 영화 저는 거의 안 본 사람인데도 어쨌든 이름은 알고 있으니까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저도 인도 배우거든요. 네. 아무튼 샤루칸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하긴 너무 짧긴 하지만 추천작 몇 편만 저에게 알려주시고 추천작 네 이걸 보면 그에게 빠질 수밖에 없다. 넷플릭스에도 작품이 있나요?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 중에 한 80% 정도가 샤루칸 영화인 것 같아요. 아 그렇구나. 넷플릭스에 그냥 샤루칸 치면 나오는데 헤어나올 수 없어. 헤어나올 수 없어. 그가 곧 인도 영화다. 근데 진짜 엄청나요. 이 사람 작품 수도 그렇고 참 대표적으로 한국 영화는 이경영 씨가 지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면 용감한 자가 신부를 데려가리라는 작품이 이건 90년대 영화인데 지금 봐도 재밌고 네. 아까 말씀드린 옴샨티 옴 같은 영화도 좋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마이 네임 이즈 칸, 내 이름은 칸 같은 영화도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게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고 인도 버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인터내셔널 버전이 이제 뮤지컬 장면이 삭제된 것들이고 맞아요. 네. 인도 버전이 이제 정말 풀 버전. 근데 약간 이 사람이 인도 배우들 중에 좀 근육질이고 춤을 약간 과격하게 추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묻 여성들의 사랑을 한국 아주머니들의 사랑을 아주 잘 받으신다고 짐승돌이구나. 네. 태가 짐승돌이라고 하긴 지금 나이가 너무 50대 후반이셔가지고 한번 아이돌은 영원한 근데 진짜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요. 발리우드 최애캐 샤루칸 역할. 아니 영업치고는 좀 소극적이신데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.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. 준비를 좀 해오시라니까요. 이거 약간 에바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아니야 에바는 안 그럴 거예요. 아 그냥 네이버에서 샤루칸 치면 나오니까 어 지금 역대급 무성이야. 아니야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. 그래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지. 네가 샤루칸 검색하면은 안 나올 것 같아? 샤루칸 검색하면 제 블로그 나올 거예요. 제가 영화 한 편 보는 순간 너는 바로 빠져들 거야. 내가 말해야 뭐해. 넷플릭스에 80%가 그 사람 영화인데. 그래 넷플릭스에도 있어요.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. 샤루칸으로 찾아봐야 되겠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네. 참. 네. 갑자기 마무리. 네. 아, 어쨌든 이번 저희 영업은 성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한 명은 걸리겠지. 한 명은 걸리겠지. 네. 준 씨는 걸릴 거예요. 샤루칸 좀 찾아보시. 아니 뭐 넷플릭스 또 하니까 넷플릭스 좋은 게 뭔가요? 너무 편하잖아. 그냥 누르면 바로 맞아, 재생되는데. 맞아. 누워서. 지난번에 저도 그렇게 영업 당했어요. 그 원데이 어데이라인 그때 바로 추가하고 그냥 바로 그냥 네. 눌러보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. 네 여러분 넷플릭스입니다. 넷플릭스 네. 화이팅. 제가 네코. 참 수백 장의 DVD와 100장 가량의 블루레이를 갖고 있는데 내 인생 다 필요 없어.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는? 나의 블루레이 참 아, 물론 블루레이의 장점이 있어요. 저는 여전히 서플먼트가 가끔씩 사요. 네. 있고 뭐. 하지만 화이팅. 자 유세윤 쓰지 마라. 어, 넷플릭스 일본 애니메이션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별로 없더라. 넷플릭스 코리아 일 좀 잘해줘라. 제발 부탁이다. 넷플릭스에 네. 대한 저희 세 사람의 애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네, 예정입니다.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네. 저희 네. 8월에는 네. 에바 에반게리온 특집으로 신지가 얼마 전에 태어났다 하더라고요. 극상으로. 아, 자, 아 그게 얼마 전인가요? 몇, 아. 6월 며칠이었는데 아. 이카리 신지가 태어난 날이. 아. 어쨌든 여러분 사연 에바와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 많이 부탁드립니다. 많이 저희 잘 나눠주세요. 네. 그러면 네 이만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진짜 아 마지막 진짜 나 못하겠다고. 아니 엔딩 멘트를 정해놓던가 이만 안녕 아니면 넘기든가. 다음 주 드디어 1주년 특집 에반게리온으로 만나요.